여러 나라 단체와 지역기구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협에 고귀한 생을 바치신 불협불굴의 혁명투사 김용직 선생님의 불멸의 공적을 찬양했습니다.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에서 기내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는 뷸레진에 게재한 글에서 2017년 백두산 윈칭성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김일성 주석 탄생 105달경 측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서는 공동성명에서 김용직 선생께서 모으신 조선 국민회는 반일민족 해방운동이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회로의 방향 전환과 독립운동의 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용직 선생의 지원에 숭고한 뜻과 조선 국민회의 반제자주, 민족 대단결 이념을 혁명의 고귀한 사상정신적 유산으로 간직하고 사회적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 위협, 세계 자주화 위협을 힘있게 다구쳐 나가고 있다고 글들과 성명은 지적했습니다.